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하쉐미트 요르단 왕국 독립 이런 돌시 즈음에서 이 나라 국왕 아부둘라후 2세에게 25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국왕이 건강하여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바라면서 두 나라 사이의 진선협조 관계가 공동의 리익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.